그대로 충분한 거야. 우리 슬픈 얘기를 이제는 저 기억 너머로 던져버려. 지나간 많은 것들 속에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걸. 우리는 이 순간을